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김상균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이제 극성수기, 최성수기 기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휴가철 여름이 시샘을 하는 듯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젯밤에 계속 뒤척이고 더워서 깨고 하다가 결국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해서 오늘 하루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몸이 참 정직해요.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더라도 다음날 바로 반응이 옵니다. 뭐 하품도 나고 정신이 몽롱하고 아이고 오늘 몽롱해가지고 그냥 힘들었어요. 또 기름지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뭐 이런 거 먹으면 금방금방 살이 찌고요. 특히 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 별로 반응은 없는데 이 좋지 않은 거에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곧바로 반응이 와서 조금은 내 몸에 이 육체의 야속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거 진짜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 한번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번 안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되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 두려워하는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딱 느낌을 뭐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게 닥치는 환란과 고통, 시험들이 있다면 이것들 다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자,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첫 찬양 서머 스페셜 함께 잠깨입니다.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전해드릴게요. 함께 고백하시지요. 시원이고 건강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건강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베요도 함께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매일매일 큐티한다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막 예배를 드린다고 당장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서머 스페셜로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사자 많이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 거고요. 우리 5844님 무척이나 덥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리 687 하나 성도님 일하느라 문자를 자주 못 보내서 죄송하다고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감사합니다. 자, 6369님 우리 아들 예준이가 주말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 가서요 저녁 어린이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좀처럼 율동을 하지 않는 아들이 신이 나서 율동을 하고요 찬양하고 손을 들고 앞에 나가 간증도 했다네요. 2학년이지만 키만 크지 마냥 막내인데 그랬다고 하니까 여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예준이 축복해주세요.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준이 정말 멋집니다. 잘했어요. 와,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네요. 예준이 앞으로 그런 주님 손 꼭 잡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두 곡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지은 자매 음성을 함께 할 거고요. 7080 골든 가스펠 앨범 중에서 하늘이의 집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함께 하실게요.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깨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지고 자

세상은 성공하려고 구별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려고 구별되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 거룩한 안식,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부담, 거룩한 눈물, 거룩한 지혜, 거룩한 형통,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거룩한 그릇,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아우,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또리 엄마, 또리 엄마. 이제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아니, 자기 몰라? 몰라. 여름에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어, 몰랐어? 나도 얼른 집에 가서 극동방송 줘야겠다. 순이야, 어서 가자. 집에 지금 당장 나오. 빨리, 아니, 순이 엄마, 신발 신고 가야지. 아니, 아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우, 시원하겠다. 신발, 신발. 순이야, 빨리 따라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문자로 또 인터넷 사연으로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사연 나눠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 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리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해 응답받게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책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24분 3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휴가 갔다가 속초로 여행 갔다 왔는데 집 수원에 오니까 얼마나 더운지 열대야로 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덥습니다. 속초는 시원해서 몰랐거든요. 오늘부터는 다시 서머 스페셜로 더운 여름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 부르며 열심히 살게요. 이미자 성도님 멘쩌셨는데 휴가 잘 보내고 오셨나봐요. 그리우신 건 아니십니까? 그래도 행저질라가 있는 곳, 그곳이 참 따뜻하고 좋지요. 인천입니다. 어제 17사단 신병교육대 신병들 위문 다녀왔는데요.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085님. 와, 요즘처럼 더울 때 신병훈련받는 우리 장병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장병들, 군인 장병들에게 감사의 편지나 간식 같은 것 좀 한 번씩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행자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정말 보석과 같이 숨겨져 있는 하지만 잘 알았지만 잘 듣지 못했던 찬양들 선정을 해서 매일 두 곡씩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이스, 그렇게 보석같이 선물로 듣게 될 찬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준비했고요.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이렇게 두 곡 함께 은혜 나눌 겁니다. 정말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든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주님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커스 한부영 자매의 그 스튜디오 버전 곡이에요. 예배 때 불려졌던 워십곡 버전은 아니고 조금은 편곡이 됐습니다. 주님을 산 같아서 함께 하실 거고요. 김영법 1집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 함께 할게요.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분별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비추리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전해드렸습니다. 2060님,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부부가 있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딸은 가고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는 기름칠 안 한 기계처럼 빽빽하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네요.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VIP로 정하고 섬기면서 케어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또 여러 가지로 회복이 필요한 이 부부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남기시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대요. 주변의 이 아픔에 외면치 않고 품고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부 VIP로 꼭 주님 앞에 나오시길 저희도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두 분이 신청하셨어요. 4085님 먼저 친정아버지가 폐렴과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병원에서 일주일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종예배까지 드렸는데 임종예배를 드린 후부터 점점 호전이 돼서 지금은 건강이 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그 건강해지신 만큼 더 잘해주시고 더 자주 찾아뵙고 추억들 더 많이 가지세요 아셨지요? 신청해주신 찬양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황국명 목사님의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큰아들이 보고 싶으시다고 수련회를 보내고 작은아들하고 있는데 허전하네요 하시면서 토기장이의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지금 전해드릴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하소서.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일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들을 나를 잊을 수 없지. 잊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비췄단다 나는 너의 도끼장이 전세값 또 올려달래 그래서 난 용인명지대 건영 아모리움 폴에 계약했지 축구장보다 두 배 반이나 넓은 힐링공원이랑 텃밭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아파트? 나도 서둘러야겠네 조합원 모집 문의 1600-9940 시행 용인 남동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는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해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1등 제약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채미 톡갓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디오스 김치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다라는 많은 분들의 문자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606 성도님 이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곡인데 참 은혜가 되네요. 부드럽고 차분하고 은혜 충만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소망님 날이 엄청 더워서 다들 힘들지만 행저질라 이 아름다운 찬양들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앞으로 서머 스페셜 계속 이어지니까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7969님 폐암이신 저희 엄마 이번 달에 병원에서 남은 여명 그 4개월 선고받고 딱 4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응급실 한 번 안 가시고요. 아직 큰 아픔 없이 컨디션 좋으신 거에 감사해요. 치료 불가로 아직 치료를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10년만 저희 엄마 주님의 자녀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곁에서 더 환한 웃음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와 함께 계속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은혜 많이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현민님, 지난 토요일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갑자기 응급실 가셨다고 했는데 괜찮으시단 소리까지 들었는데 새벽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쁜 소리로 노래하시는 찬양하시는 사모님이 필요하셨던 건지 지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더 이상 보시기가 안타까워 천국에서 편히 쉬시라고 하셨나 봅니다. 너무 갑작이라서 모두 놀라고 먹먹해하고 있어요. 또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은 어떠실지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면서도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주의 일하고 계셨는데요. 주님 이전보다 더욱 목사님을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마음의 빈자리 어루만져주세요 라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기도 중에 자주 부르셨나봐요. 이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끝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목사님 아마 소망을 품고 계실 거예요. 조금 허전하시겠지만 그 허전함 주님이 채워주실 거고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에요. 아셨죠? 네. 오늘의 끝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찬송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